나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면 누구에게도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.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. 나는 점점 더 비밀을 좋아하게 되었다. 비밀만이 현대의 삶을 신비롭거나 경이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. 아무리 흔해 빠진 것일지라도 그것을 감추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. 지금 내가 마을을 떠나야 한다면 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가는 곳을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. 말한다면 내가 누릴 모든 즐거움을 잃게 될 테니까. 우스꽝스러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하지만 왠지 비밀은 우리의 삶을 굉장한 로맨스처럼 느끼게 해준다.